FM 영화음악 매주 월요일 시네마 뮤즈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첫 순서로 1955년 이후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사운드트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아홉 번째 시간 첫 곡은 1973년 영화 American Graffiti 중에서 Only You, 플래터스의 노래였습니다. 73년에 들어서면 American Graffiti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갈매기의 꿈, 이 영화 두 편이 10위 안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락무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락음악이 유행하게 된 배경을 얘기할 때 American Graffiti가 기폭제였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그 시작은 55년 폭력 교실에서 비롯됐지만 American Graffiti에 와서 락음악이 영화 배경음악으로 정식으로 대접받게 된 것이죠. 조지 루카스 감독의 American Graffiti, 비디오 출시 제목은 청춘 낙서지요. 카린 그린이 음악을 맡았는데 무려 41곡이나 되는 락앤롤 넘버가 배경에 흐릅니다. 우리 귀에 익은 곡들만 하더라도 이미 좀 전에 들려드린 플래터스의 Only You가 있고요. Rock Around the Clock, Love Potion No. 9, Smoke Gets in Your Eyes, Teenager, Teen Angel 이런 노래들이 아주 많이 흐르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영화에서 락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이 영화에는 지금은 감독인 론 하워드가 어리숙한 모습으로 출연하고 있고요. 리차드 드레이퓨스와 해리슨 포드의 젊은 모습도 보입니다. 또 전설적인 DJ 울프맨 잭이 특별 출연한, 그야말로 출연진만 해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앨범 차트로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바크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갈매기의 꿈.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2위까지 올랐는데요. 닐 다이아몬드가 음악을 맡았죠. 닐 다이아몬드는 홀바렛 감독으로부터 음악을 맡아달라는 그 제의를 받고는 일체의 연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영화의 음악을 작곡했어요. 사실 그는 은근히 아카데미 수상을 기대했었는데요. 그저 후보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닐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고생을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절대로 영화음악은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참 그래서 기대는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상을 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의 음악은 참 아름답지요. 닐 다이아몬드의 비 들으시겠고요. 그 전에 American Graffiti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마크 다이니 노래를 하는 Teen Angel 듣겠습니다. Teen Angel, Teen Angel, Teen Angel.

자, 74년으로 넘어갑니다. 74년 제46회 아카데미에서는 영화 추억이 드라마 작곡상과 주제가상을 그리고 스팅이 편곡상을 수상했는데요. 영화 음악사상 최초로 이 세 상을 한 사람이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29살이었던 마빈 햄리 씨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는 이전에도 우디 알렌의 돈을 갖고 튀어라, 바나나 뭐 이런 영화에서 음악을 맡아서 꽤 이름이 나 있었죠. 그런데 조지 로이 힐 감독이 그에게 음악을 의뢰했을 때 사실 그는 좀 고심했다고 해요. 시대 상황과 영화 분위기에 어떤 음악이 맞을까? 그때 그는 재즈 초기 시대의 한 렉타임 곡을 듣게 됩니다. 바로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였는데요. 이 곡이 바로 스팅의 모체가 됐어요. 스팅 음악에. 이 곡을 변조해서 만든 것이 스팅의 주제곡이었거든요. 이 곡은 그 1930년대를 무대로 해서 사기꾼과 갱의 이야기가 치밀하게 펼쳐지는 영화의 분위기, 내용, 여기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스팅의 사운드트랙 앨범은 74년도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5주간 차지했습니다. 자, 스팅 중에서 들어보죠. The Entertainer.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석영주 씨,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하재욱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스팅 중에서 The Entertainer였어요. 이 렉타임 곡은 1900년도 초, 그러니까 1800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미국에서 유행했었는데요. 이 스팅을 계기로 해서 1970년대에 다시 한번 그 렉타임이 유행하는,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저도 재즈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에 이 곡을 막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뮤지컬 얘기 좀 해볼까요? 뮤지컬. 원래 영화보다는 무대에서 더 위세를 떨쳤던 장르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히트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뮤지컬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1969년 브로드웨이의 헤어가 상연되면서 이른바 락오페라라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말 그대로 오페라의 형식을 빌은 락으로 꾸며졌는데요. 이 락오페라는 당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가 락오페라의 장을 열었다면 1975년에 소개된 타미는 락오페라를 정립시킨 영화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타미는 켄 러셀이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What Am I Supposed to Do로 알려진 뮤지컬 스타 앤 마그릿이 출연했고요. 영국의 성격파 배우 올리버 리드, 잭 니콜슨,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룹 후의 로저 달트리, 엘튼 존, 에릭 클랩튼 같은 락스타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그룹 후가 맡았는데요. 이 영화에 소개되는 32곡 중에서 4곡만 빼놓고 모두 그룹 후의 패트 타운샌드가 작곡했습니다. 연주는 물론 후가 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저 달트리입니다. 타미로 나오는데요. 그는 어머니 안 마그렛과 웬 사나이 올리버 리드의 부정을 목격하고는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계부가 된 그 사나이는 터미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자폐를 강요합니다. 타미는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의 자아를 핀볼 게임에서 찾습니다. 상대인 엘튼 존을 누르고 핀볼 위저드, 그러니까 핀볼 교주가 되지요. 타미는 이제 핀볼 교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자신이 바라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게 돼요. 자, 영화 속에서 타미가 듣고 싶고 느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들어보시죠. See Me, Feel Me, 로저 달트리입니다. 락오페라 타미 중에서 로저 달트리의 노래 See Me, Feel Me였습니다. 락오페라 얘기를 한참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락오페라가 어떤 것인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타미는 75년에 앨범 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Earth, Wind and Fire의 사운드트랙 앨범 That's the Way of the World 이것은 75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작품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영화예요. 한 락밴드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하비 케이틀이 주연을 맡았죠. 그리고 Earth, Wind and Fire가 영화 속에서 직접 Shining Star를 노래했는데요. 이 곡은 싱글 차트로 1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자, Earth, Wind and Fire가 부르는 Shining Star 들으시죠. 75년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That's the Way of the World 중에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곡 Shining Star였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였고요. 75년 영화 Funny Lady 뮤지컬의 수작으로 꼽히죠. Funny Girl의 속편인데요. 1920-30년대 뉴욕 지그필드저에서 인기를 모으던 뮤지컬 스타 Funny Bryce의 생애를 그린 작품입니다. 전작에 이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주연하고 오마 샤리프, 제임스 칸, 라디 맥도웰이 공연했는데요. 감독은 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상연될 때 연출을 맡았던 허버트 로스가 그대로 맡았습니다. 음악은 피터 마츠가 담당했는데요. 75년 빌보드 앨범 차트 6위에 오른 영화죠. 이 영화에서 제임스 칸은 야망 있는 쇼 비즈니스맨으로 나와서 주인공 파니 브라이스와 결혼하는 빌리 로즈 역을 맡고 있는데요. 제임스 칸 그 자신도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두 곡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죠. 그 중에서 들어봅니다. Me and My Shadow. 대부의 그 성미급한 소니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Shades of night have fallen and I'm lonely, standing on a corner feeling blue. Sweethearts out for fun, they pass me one by one. Guess I'll wind up like I always do with only me and my shadow, strolling down the avenue. Me and my shadow, not a soul to tell our troubles. And when it's 12 o'clock, we climb the stair. We never knock, 'cause nobody's there, just me and my shadow. 제임스 칸, 사실 굉장히 다재다능한 배우라서 할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연기자였는데요. 자신 스스로가 영화 선택을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지금은 탑스타가 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는 장면을 TV에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노래도 괜찮게 하네요. Funny Lady 중에서 Me and My Shadow, 제임스 칸의 노래였습니다. 76년 이해에도 역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주연한 영화 한 편이 앨범 차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스타 탄생입니다. 이 영화가 유일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10위 안에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1위를 무려 6주간이나 차지했고 앨범이 200만 장 넘게 팔려서 플래티넘까지 따냈습니다. 이 작품은 연예계의 내막을 그리고 있는데요. 윌리엄 웰만과 로버트 카슨이 공동으로 각본을 써서 1937년에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레드릭 마치와 자넷 게이너가 주연했고요. 그 뒤에 1954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스타 탄생은 꽤 유명했죠. 조지 큐거가 감독을 하고 주디 갈랜드와 제임스 메이슨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는 음악 영화로 꾸며졌었어요. 국내에서도 상영됐었고요. 세 번째로 영화화된 스타 탄생. 여기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고 주제가 작곡까지 하고 있는데요. 작사는 폴 윌리엄스가 맡아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그리고 컨트리 가수인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이 영화에서 호평을 받아서 연기자로 변신을 꾀한 계기가 됐죠. 러브 테마인 에버그린 참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음악 중에도 끼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 제게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신청곡을 못 들려드릴 것 같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하윤경 씨,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김주연 학생, 경기도 과천 주암동의 홍미미 씨, 구미의 이지영 학생께 이 곡 띄워드릴게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Evergreen. As an easy chair, love fresh as the morning air, warm love that is shared by two, my tree. She rides the night next to me. She leads me through moonlight only to burn me with the sun. She's taking my heart, but she doesn't know what she's done. Feel the breath in my face,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look in the mirror and all I see is a young old man with only a dream. Am I just fooling myself that she'll stop the pain? Living without her, I go insane. Feel the breath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Feel your breath in my face, you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your eyes, you're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just a fool to believe, she's like the wind. Just a fool to believe. 경남 창녕의 조순민 씨, 잠이 많은 강남구 논현동의 박선희 씨,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의 차오래 씨, 서울 성동구 옥수이동의 문종민 씨, 서울 구로일동의 김지연 씨, 그리고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전정인 씨와 전정인 씨가 수연 누나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수연 누나가 바로 이런 분인가 보죠. She's like the wind. 더티 댄싱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스의 노래였어요. 서울 도봉구 수유사동에서 친구를 잃어 가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보내는 사람란에 쓰여있는데요. 친구 기나미에게 미안하다는 말 전해주세요. 이런 사연이 가득 적혀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기남씨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요. 친구분에게 한번 다시 연락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요. 영화 사라피나 중에서 제임스 잉그램의 노래입니다. One More Time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No. 한 번.